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서 가롯 유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서 은삼십이라는 히브리 종들이 이제 사고 팔리는 정도의 가치를 예수님께 매겨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죠. 반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 그 죽으심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향유 옥합, 자기의 전부와 같은 그것을 전부와도 같은 그것을 허비하듯이 예수님께 깨트려 부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했습니다. 이 향유를 허비한 여인의 행동은 제자들과 달랐죠. 제자들은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소망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영광커녕 자신의 전부, 인생 전부를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또 예수님의 그 존재 앞에 내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가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빈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용서, 십자가의 죄사함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또 유일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불의하고 더러운 존재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한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확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 전부가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와 이 유다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과 또 그 제자들 가운데서 배반자가 있으리라는 그 예고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련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길이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우리가 포함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그 십자가가 필요한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먼저 12절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6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보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두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누구를 만나게 되고 성내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까지 그 모두 상세한 내용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대와 생각, 예수님께 갖고 있던 자기의 생각과 기대, 그 포부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이 요한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의 길이란 내 기대와 내 바람과 내 소원으로 되어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고 그들에게 필요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십자가의 길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고 또 그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참된 필요를 채우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무지와 우둔함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필요성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과연 자신의 기대와 생각, 그 포부, 바램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기대, 바램, 이 세상의 영광, 그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요 스스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악함을 제대로 보고 자신이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알 때에만 그 모든 것을, 내 바람을, 내 기대를, 내 소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좋아야 하는 그 유월절 저녁 식사에 갑자기 너무나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7절부터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식사를 잘 이렇게 하고 있는 중간에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고 이렇게 전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미리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대답에 그 예수님의 그 말의 의도가 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치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왜 유다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의 반응을 살피셨던 걸까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실 때 19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 제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스승을 팔아넘길 정도로 파렴치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악인의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르는 참 제자, 의인의 위치에 있다는 거, 그걸 알아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있고 싶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아까 제가 의문을 그렇게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님은 유다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 모두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 모두로 하여금 근심을 하게 하실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별반 다른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유다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유다만 자기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었습니까? 제가 돈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돈 때문이었다면 유다는 더 많은 돈을 주고 팔아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고 예수님께 바라던 모든 것, 그것이 사라져가는 그 길을 예수님 가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붙잡기보다는 내 길을 그냥 찾아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냥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었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이후에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의 만찬 장면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신을 방어했지만 결국 자신들도 유다와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를 자기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팔아 넘긴 것이 자기 자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14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물론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단지 유다에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든 제자들도 역시 유다와 동일하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것이 좋을 정도로 큰 화가 주어져야 할 그런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악함은 가리려고 하고 자신은 마치 의인인 척 그렇게 발뺌하려고 했던 그 모습조차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악함과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와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계획과 뜻과 기대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다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게 주어질 이 엄청난 큰 화가 지나갔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이 사건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잡는 날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으로 출애굽 당시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을 넘어간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이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넘어감으로써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래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멸망받아도 할 말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에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이고,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그 길에 다 자기가 살겠다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유다와 제자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도 무엇이라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야말로 이 가룟 유다와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동일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로 나아가겠습니까?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끔찍한 죄인이란 사실, 가장 존귀한 분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또 버릴 수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존재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게 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십자가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진 면목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죄인들이며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며 그런 악한 자들임을 아버지 안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높이며 우리의 모든 욕망과 기대와 소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한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